허브스 뉴스. 경영관 로비 발열 체크 교내 근로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3월 26일까지 모집하며 선발 인원은 2명입니다. 서류 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채용시 경영대학에서 발열 체크를 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1 광화문 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광화문 글판 2021년 본편과 관련된 자유 주제입니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화문 글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제3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3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될 시 교육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턴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돼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1년 로스쿨 준비반 반원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4월 25일 입반 시험이 진행됩니다. 서류 및 시험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법관들에게 7번째 재판 끝에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윗선에 대한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이번 결의안에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은 것은 혈전 생성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조사 중 달아났다가 8시간 만에 다시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경찰은 부산진구 서면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시설물을 충돌한 뒤 멈춰선 A양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양은 렌터카를 빌려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를 받던 A양은 경찰서에서 화장실을 간다고 말한 뒤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으며 도주 8시간 만에 다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민다현이었습니다.